숨자. Yeah. 항상 날 기다렸지만 I was gone, I was gone. 바보같이 나를 믿지 마. 영원히 널 지키겠다 말 거짓말, 거짓말. Yeah. 오늘따라 자주 보던 TV 드라마에서 뻔한 장면들이 날 보며 비웃고 있어. 나 마치 Jane처럼 run away. 넌 오늘도 내게 소리 질러 go away. 내가 이기적인 놈이란 걸 넌 알고 있었잖아. 사소한 관심을 받아 네가 부담스러워 나보. 그 흔한 사진 한 장도 남기지 못한 채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린 나만 생각해. 미안 미안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. 잘 살길 바래. 미안 미안 너도 날 잊었죠. 아프지 마. 영원히 연결된 그 약속 야,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. 언제나 난 다른 자리에 매일 밤 나의 친구들과 I'm out all night. 뒤지 마 너 내 전화기엔 너의 마지막 한 통에 전화. Yeah. 오늘따라 흘러나오는 라디오에서 같이 즐겨 듣던 노래가 나오고 있어. 난 마치 Jane처럼 run away. 넌 오늘도 내게 소리 질러 go away. 너에게 오고 가는 사람들 중 한 명이기를 바람 그리고 눈물 벚꽃 모두 떨고 새싹 피기를 바람 그리고 우리 추억 노을처럼 짧고 아름답기를 바라기 모든 건 바람 못돼 너에게 아픈 등 기분 좋게 밀기를. 미안 미안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. 잘 살길 바래. 미안 미안 너도 날 잊었죠. 아프지 마. 영원히 연결된 그 약속 이제는 없는 거야.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. 지금까지 참아 못했던 말 미안해. 내가 부족해. 끝까지 작은 모습뿐이라서 yeah. 널 채워.